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28일 괴리 국방부 앞에서 170차 평화군축 집회를 가지고 국방부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국방 예산을 전해보다 5.3% 증가시킨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폭로했습니다.